이천희의 일기 2016년 8월 1일 날씨 햇빛 넘 구름 넘 비가 왔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계속 비가 온다. 한국은 겨울에 눈이 온다고 했다. 나는 눈이 더 좋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엄마가 한국이 덥다고 했다. 엄마가 한국을 까먹었나? 찬이의 일기 끝!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스토리 바이블 지은이 셀리 로이드 존스 웃음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21장 말씀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무자비하고 치사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병들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여전히 눈물로 가득했어요. 원래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 일을 어느 한 가족을 통해서 하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물으셨어요. 한번 세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별을 세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지요. 993개, 994개, 997개. 아차, 아니지. 잠깐. 하나, 둘. 아브라함은 자꾸만 숫자를 놓쳤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 봐라. 하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들을 아주 많이 줄 것이다. 너는 그들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거창한 생각을 들은 아브라함은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답니다. 하지만 그는 웃다가 말았어요. 그가 어떻게 가족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아브라함은 손자, 손녀는커녕 자식도 하나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 나이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가족을 아주 많아지게 하겠다. 어느 날엔가 내 가족은 하늘의 모든 별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별이 총총한 어두운 밤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너는 나의 특별한 가족, 나의 민족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시겠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멀고 먼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아이, 약속된 그분,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거창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아주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냐? 내가 못할 거창한 일이 있더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믿은 것이지요.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대뜸 웃음부터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눈물이 있었답니다. 사라는 늘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아흔이나 된 사라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미 그대로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라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지으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홉 달 후에 사라는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사라는 정말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즐겁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특별한 민족인 아브라함의 가족을 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다른 아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 처녀에게 약속해 주신 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온 세상에 웃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이 잘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지 확인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동물 드리곤 했지요. 그것을 제물이라고 해요. 제물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보다 훨씬 큰 것을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그의 아들,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삼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시키실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튿날 꼭두 새벽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돌이 많고 가파른 오살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등에 나무를 쥐고 갔고 아버지는 칼과 숯을 가지고 갔지요. 아빠, 이삭이 말했어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재물로 쓸 어린 양을 잊어버렸네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이삭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믿었지요. 이삭이 제단 위로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나무에 묶었어요. 이삭은 몸부림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히 누워 있었어요. 준비를 다 마치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마음에는 아픔이 가득했고요. 손은 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공중으로 높이 쳐들었어요. 그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해치지 마라. 나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네가 외아들까지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은 심장이 터질듯 기뻤어요. 그는 이삭을 풀어서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어찌나 흐느껴 우는지 노인의 온몸이 들썩거렸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넘쳤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품에 안긴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보였어요. 제물이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맞추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 숫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불씨가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구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답니다. 언젠가 너의 집안에서 온 세상의 행복을 가져다 줄 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신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지요.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아이들이 등에 나무르지고 또 다른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이삭처럼 그분도 자신의 아버지를 믿고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몸부림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여자, 야곱과 라헬과 레아 이야기, 창세기 29장에서 30장.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동생은 아주 예뻤지만 언니는 예쁘지 않았어요. 아주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고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어요. 라헬은 언제나 파티에 초대받고 팀에 뽑히는 그런 여자였어요. 누구나 라헬을 사랑했지요. 하지만 가련한 레아는 레아에게는 눈길 한번 주는 사람조차 없었답니다. 하루는 그들의 사촌인 야곱이 그 집에 살러 왔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마침 피신 중이었어요. 야곱은 형을 피해 숨어있는 중이었어요.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야곱에게 내가 내 가족을 통해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차차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어요. 하루는 라반이 말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기로 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퍼뜩 라반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딸을 하나 주면 어떻겠냐? 야곱은 라헬을 보았어요. 그리고 레아를 보았어요. 누구를 택할까요? 물론 그는 라헬을 택했답니다. 야곱은 말했어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7년 동안 값없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일했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날 밤 라반은 야곱에게 못된 속임수를 썼어요. 야곱의 아내로 라헬 대신 레아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천막안이 어두웠어요. 게다가 여자들은 면사포를 두르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런 의심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비명을 질렀어요. 곁에 누워있는 아내가 라헬이 아닌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은 자리에서 뛰쳐나와 외쳤어요. 라반 삼촌!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나 라반은 말했어요. 7년을 더 내 밑에서 일하면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주지. 그래서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을 더 일했고 마침내 라헬은 그의 아내가 되었답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가 둘이었어요. 하지만 두 아내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답니다. 레아는 말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레아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레아를 사랑해 주시고 레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하실 텐데 그 일을 레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어요. 레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 주든 말든 자기가 가장 예쁘든 말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셨으니까요.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자기가 낳은 산의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뜻이지요. 그 말대로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궁금하지요? 하나님은 레아를 보실 때 공주로 보셨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레아는 공주가 되었어요. 레아의 자녀 자녀의 자녀 중에서 한 분이 왕이시거든요.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굳이 예쁘지 않아도 그분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예뻐지지요. 레아처럼 말이에요. 용서하는 통치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창세기 37장에서 46장 야곱에겐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멋진 새 옷을 주었어요. 무지개색으로 된 예쁘고 값진 옷이었지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자기들도 값진 무지개 옷을 입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자꾸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내가 제일 높았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형들은 나한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잘 알겠지만 요셉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형들은 기분 좋게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걸 몰랐지요.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답니다. 그들은 요셉과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요셉의 무지개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 무역상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은전 20개를 받고서 말이에요. 무역상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어요. 집에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은 꿈 좋아하더니 이제 끝났군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린 생각이었지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대한 아주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모든 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는 집과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하룻밤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랍니다. 꿈속에서 깡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삼켜버렸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꿈 전문가인 요셉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요셉이 설명했어요. 곧 흉년이 되어 양식이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능력이 마음에 쏙 들어서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통치자로 삼았답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모두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당장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와서 새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들은 그 통치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누군지 알았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절을 받았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고는 두려웠어요. 요셉한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요셉은 틀림없이 형들에게 벌을 내리겠지요. 하지만 형들을 보는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비록 형들이 자기를 해쳤고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은 변할 줄 몰랐어요. 형들이 찢어놓았던 요셉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답니다. 요셉은 형들을 와락 끌어안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잘 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구해주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와 자기와 함께 안전하게 살게 해준 것입니다. 어느날 하나님은 또 다른 통치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젊은 통치자도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분도 자기 집과 아버지를 떠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도 은전에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젊은 통치자에게 벌어질 모든 일을 나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 모세와 위대한 이집트 탈출. 출애굽기 3장에서 13장. 요셉과 그의 형들은 늙어서 죽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 이집트에 살면서 아주 큰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 후에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새 왕 바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때리고 자꾸만 더 힘든 일을 시켰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길을 찾아내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어요. 수풀이 아주 이상하지 뭐예요? 분명히 불꽃이 타오르는데 잎사귀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자세히 보았어요. 모세야! 쩌렁쩌렁 큰 소리가 났어요. 모세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풀이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들을 구해주려고 내가 왔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해라.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여. 모세가 입을 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처음 듣는 소리군. 바로가 말했어요. 모세는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셨소. 바로는 말했어요. 싫다. 그렇게는 못해. 바로는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었지요. 그래도 바로는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온 사방에 개구리떼가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침대에도 개구리, 머리에도 개구리, 국에도 개구리, 어디에나 개구리 천지였어요. 바로가 소리를 질렀어요. 개구리떼를 내보내라. 그럼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개구리떼를 없애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너희는 못 가. 하나님은 이번에는 수없이 많은 일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눈앞에서 파리들이 윙윙거렸어요. 그 다음에는 병, 지독한 종기, 커다란 우박, 메뚜기 떼가 차례로 닥쳤어요. 한낮의 어둠도 있었어요. 어찌나 캄캄하던지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으로요. 그때마다 바로는 이것만 그치게 해주면 백성을 보내주겠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멈춰주시면 바로는 마음이 변해서 말했지요. 사실은 안 돼. 너희는 못 가. 마침내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최악의 상황을 겪게 하실 것이오. 바로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집마다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백성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집집마다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집을 넘어가실 때에 그 피를 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갑자기 왕궁 복도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바로의 마다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나가라! 어서 가버려! 바로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는 바로 그날 밤 이집트에서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큰 구원을 기억하며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올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모세와 홍해.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길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새로운 집, 특별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큰 구름을 보내셨어요. 하늘까지 뻗은 연기 기둥이었지요. 그들이 걸을 때면 그 구름이 앞서가면서 한낮의 뜨거운 땡볕에서 그들을 그늘로 덮어주었고 쉴 때는 구름도 멈추었지요. 사막의 추운 밤에는 그 기둥이 불처럼 타오르면서 밤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막을 지나서 큰 바다오기까지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해할 때 갑자기 천둥처럼 요란하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내 노예들을 도로 데려와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그들을 쫓아서 사막으로 달려갔어요. 가장 빠른 기병 600명과 이집트의 모든 전차를 다 끌고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앞에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너무 커서 빙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깊어서 그대로 통과할 수도 없었어요. 배가 없으니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었고요. 너무 멀어서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는 다들 물에 빠져 죽겠지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었어요.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벌써 이글거리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전차 행렬도 보였어요.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렸어요.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두려워 마라. 모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소.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 그분만 믿어라. 그리고 지켜보라. 빠져나갈 길이 없잖소. 그들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모세가 말했어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났어도 다 끝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옮기셨어요. 구름은 백성 뒤쪽으로 옮겨가서 그들을 이집트 군사들한테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세찬 돌풍이 불게 하셨어요. 바람이 큰 바다에 물을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밀어내고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마침내 양쪽으로 높다란 물벽이 생겼어요. 바로 거기, 바로 한복판에 흙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가려고 했을 때는 물벽이 무너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사했어요. 그들은 춤추고 웃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고 숨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백성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들은 길을 잃었거든요. 돌아가는 길도 몰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어느 날엔가 그분은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